생각으로 울지만 그건 너의 작은 착각일 뿐이야. 가면 어딜 가니 좁은 이 하늘 아래 한동안 둘이 서로 멀리 있는 걸 텐데 웃으면 나를 보내줘 언젠가 만나겠지 새로 언제나 별빛처럼 너는 반짝일 테니